처럼 마음을 그땐 내가 알지 못했죠. 너의 얼굴 속엔 어색한 행복함이 보였죠.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알아. 힘든 시간 속에 눈물을 모두 닦아줄 테니 지켜줄게 널 사랑해.